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의 전사들이 2010년 세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16강 진출에 열화 같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. 아구 저 다른 진출국 선수들의 다리를 사정없이 뽀셔버리지요. 그냥 16개국만 뽀셔버리면 쉽지 않게 않습니까? 아 이러십니까? 이건 어찌라요? 위원장동지! 둘리님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지하석에 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전화를 준비했습니다. 보시지요. 네, 이건 남조선 아세끼들이 저번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으켰을 때의 모습입니다. 4강 신화의 뒤에는 저 붉은 악마들의 열화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. 또한 2006년에는 남조선 애국가를 응원가로 불러제꼈습니다. 인민의 선동 조치가 필요합니다. 인민의 선동에 있어서는 남조선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돌아오기요. 인민무력부 독사부대 소장 박재상입니다. 그거 이거 똑같이 생겼구만. 우리 작전은 바꿔치기입니다. 일어나 잡초같이 승자는 깔꼭질긴 놈 난 이미 베리 몸 백번이고 천번이고 나는 미친놈 넘어질 순 있어도 쓰러질 수는 없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고개 숙인 친구여 심장 뛰고 있다면 뛰어라 뛰어라 필수 실수점이야 얼쑤 기살 청춘 법없어 이 파사판 얄쩍없어 승자는 깔꼭질긴 놈 난 이미 베리몬 백번이고 천번이고 나는 미친놈 넘어질 순 있어도 쓰러질 수는 없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고개 숙인 친구여 심장 뛰고 있다면 뛰어라 내 손을 내게